HUBS. What are you looking at?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를 이끄는 디렉터 조윤입니다. 우리 쇼는 패션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파헤쳐보며 패션을 단순히 옷을 입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에 담긴 개인 또는 사회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을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패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트렌드세터가 돼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오늘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의 키워드는 어그입니다. 잠시 후 11월 15일 성재훈 쇼호스트와 함께 우리의 여덟 번째 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스탠바이 해주세요. Let the show begin. 2004년 방영된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아시나요? 드라마는 몰라도 드라마 OST인 박효신의 눈의 꽃과 주인공 임수정의 무지개색 니트 그리고 어그 패션은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배우 임수정 씨가 신고 나와 유행이 됐던 어그 부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토색 털 부츠를 나타내는 대명사가 된 듯한 어그는 1960년대에 호주 서퍼들이 서핑 이후 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만든 사계절 다 신을 수 있는 바닷가용 보온화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서퍼 문화의 전파와 함께 1978년 호주 출신 회계사 브라이언 스미스가 미국에서 어그 오스트레일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해 미국에서 어그 부츠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그 부츠는 아이코닉한 디자인의 높은 보온 효과로 2000년대 초반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여겨졌는데요. 특히 주시 꾸띠르의 트레이닝복과 함께 코디해주는 것이 최고의 유행이었죠. 그러나 2000년대 후반으로 가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아이템이 돼버리면서 스타일리쉬하지도 않은 모두가 갖고 있는 유행에 뒤처진 촌스러운 아이템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죠. 어그의 열풍은 다시 한번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유행이라고 여겨졌던 어그부츠 트렌드는 다시 돌아온 듯 보이는데요. 명품 플랫폼 트렌비는 2022년 10월 어그 브랜드의 판매율이 전년 대비 91% 상승했다고 밝히며 뉴트로 트렌드의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그의 국내 매출은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지난해인 2021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히트 수준으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뉴트로 새로운 복고를 선호하는 10, 20세대가 어그의 새로운 소비자층으로 영입된 영향이 컸는데요. 어그를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로 인식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어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1% 늘었으며 어그의 연중 매출이 가장 큰 시기가 11월에서 12월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어그의 실적은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상품은 신고 벗는 게 편한 슬리퍼나 샌들 형태의 어그인데요. 발목 이상 길이의 클래식한 디자인부터 덜 부담스럽고 최근 유행하는 부츠컷이나 와이드 팬츠처럼 폭이 넓고 긴 바지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히트에 힘입어 어그는 국내에 의류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명품 업계 관계자는 블랙핑크 제니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이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에 하나둘 명품 양털 슈즈를 신고 나오면서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오늘 쇼에서는 다시 돌아온 패션 트렌드 어그 부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사랑받아온 어그 부츠지만 그 유행이 다시 돌아오면서 어그 제품을 남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코디에 맞게 착용해 돋보이고 싶어하는 MZ세대들의 마음을 제대로 저격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조윤희 에디터의 원픽 어그 제품은 울트라 미니 어그라고 하는데요. 최근 제니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한 이 제품은 미국 탑모델 벨라 아디드가 뉴욕 길거리에서 피자를 먹는 파파라치 사진에서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 신발장 속에 묵혀둔 어그를 꺼내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다음 주에서는 더욱더 흥미로운 패션계 뉴스를 갖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디렉터 조윤희, 엔지니어 박세준, 그리고 쇼호스트 성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knew much more then than I do now. Neon hot day glow eyes, city lit by fireflies. They're advertising in the skies for people like us. H UBS.